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단 짜는 처녀. 으로 들으실 노래는 총진포 밴노래.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바다만 풍가.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 아래 사과바다. 고산이라 촐룡 아래 출렁인 화수바다.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